떨어져줄래 저리가 줄래 짜증나니까 불결하니까 지원해 몸에 손대지 마 이제 난 너를 몰라 너 역시도 모른 척해 날 안다는 눈빛 돌아온 느낌 느끼고 싶지 않아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 더 내게서 멀어지지 마 I gave you all my love, love, all of my love, love 절대 보내고 싶지 않아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 더 내게로 다가오지 마 You need to let it go, go, leave me alone, no 절대 돌리고 싶지 않아 좋았던 순간도 기억이 안 나 원망만 맞지 않고 독의 촉감 싸늘한 그 책감 그간의 무책임을 탓함에 잇따른 죄책감 마치 대칼 고만이 대빠진의 재가 희석시켜왔던 지난 잘못들의 대가 엉켜버린 실타래 매듭짓긴 어차래 빛바랜 추억 속에 살아가는 건 비참해 I hope that 내게 닿길 바래 내 독배 Showman shit 빨리 내 고백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 더 내게로 다가오지 마 You need to let it go go leave me alone alone 절대 돌리고 싶지 않아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 더 내게서 멀어지지 마 I gave you all my love, love, all of my love, love 절대 보내고 싶지 않아 좋았던 순간도